Pull my heart out of my chest, train my mind so I forget. Sink your teeth into my bones, dig me out, then fill the hole. Tear me apart. 네, 안녕하세요.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청소년 인권팀에서 제작하는 머리에 피도 한 마른 성소수자 팟캐스트를 진행하게 된 에버라고 합니다. 마이바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1회차 때는 용용씨가 나와서 청소년 성소수자의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2회차 때는 오늘 게스트 청소년 녹색당에서 활동하시는 게스트 한 분을 모시고 청소년이 가져야 할 기본 권리 그리고 또한 누려야 할 권리들에 대해 무겁지 않고 잔잔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그럼 게스트로 나와주신 청소년 녹색당 당원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녹색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강꽃한송이라고 하고요. 저는 15살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 정체성은 게이고요. 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박수! 저번에는 녹음을 저희가 아니라 사과 씨랑 그리고 산희 씨가 하셨죠? 네, 산희 씨가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분들이 또 다른 사정이 생겨서 저희가 진행하게 되었고요. 많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요즘 말발 씨는 뭐 하고 지내세요? 요즘 현재 대학교가 휴학 중이어서 친구들이랑 같이 이것저것 하면서 유유자적 즐기고 이것저것. 네, 이것저것. 저도 마찬가지로 되게 잉여롭게 아주 방학을 맞이해서 되게 그냥 책 읽고 아주 빈둥빈둥 거리면서 지내고 있어요. 혹시 송이 씨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계속 활동 다니고 있어요. 그 녹색당 모임이나 페미니즘 하고 공부하고 있고요. 네, 현실 공부는 다 때려치고 지금 활동만 하고 있습니다. 현실 공부 다 필요 없죠. 네. 그럼요.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 청소년 녹색당에서 활동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청소년 녹색당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청소년의 입장에서 뭔가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갖기가 힘든 게 현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갖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뭐 그런 계기가 있나요? 사실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 그냥 페이스북 페이지에 녹색당 가입 링크가 있어서 가입하게 됐었는데 가입하게 된 계기보다는 거기서 활동하게 되면서 변하게 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훌륭한 말씀. 굉장히 뭔가 되게 위축되는데. 우리 뭐 하고 살았니? 우리 뭐 하고 살았죠? 저희 아니. 놀면서. 그러면 청소년 녹색당에서 요즘 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뭐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최근에 한 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최근에 천안상고에서 어떤 분이 부당하게 그 투블럭 헤어스타일을 했다고 징계를 받으셨는데 그거 투블럭 했다고 징계를 받으셨는데 그거 정당연설에 하러 갔었고요. 근데 거기서 그 정당연설을 한다니까 한 교시 일찍 끝내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왔습니다. 투블럭이라고 제재를 가하나요? 뭔가 투블럭이 제재를 그 정도로 심하게 당할 거면 저는 지금 머리 길러서 묶고 다니는 저는 막 거의 막 자유투사급으로 뭐 투사 진짜 막 그렇게 막 근데 투블럭이 제재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요. 투블럭이 단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투블럭이 단정하지 않다는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단정하지 가요. 않나? 지금 장발에 비해요. 저희 집에서는 저보고 계속 제발 투블럭으로 하라고 제발 좀 짜라 그러는데 지금 말발씨가 머리 길이가 아마 지금 어깨에서 날개뼈 사이로 그렇죠.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시스젠더 남성이신데 머리가 긴 편이신 거잖아요. 머리를 묶으실 그렇죠. 정도로 그죠. 근데 말발 씨는 그러면 학교 다닐 때는 머리가 길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수능 그러니까 끝나고서부터 머리를 길렀기 때문에 그렇게 제재가 심할 때는 아니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또 학교 선생님들, 교사분들이나 여러 친구들이 계속 말을 좀 이런저런 말을 걸긴 했죠. 너 머리 안 자르니 언제 자를 거니 그러다가 뭐지? 졸업식 날 때 머리를 묶다가 고무주근이 팅 하고 튕겨 나가서 저희 수학쌤한테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팍 하고 얼굴에 맞았는데 그래서 한번 쫙 째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너 머리도 묶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묶고 다닙니다 쌤 묶고 다닙니다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송이 씨가 말씀해주신 학교보다는 되게 네.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았던 거네요. 네. 분위기가? 아무래도 만약 뭐 저희 학교가 그렇게 뭐 규율이 빡센 학교도 빡세단 표현이 맞으지 규율이 험한 학교도 아니었고 애초에 고3 수능 끝나고서는 애초에 그렇게 많이 손을 대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송희 씨는 거기 가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직접 참여하셨을 텐데 그때 학생들도 들의 분위기는 어땠어요? 아까 말했듯이 그 교실을 일찍 끝내서 학생들이 다 빠졌었어요. 어떤 그 기자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기자분들이 학생분들한테 그 취재를 하려고 하는데 학생분들은 다 도망가시고 그래서 딱 그 연설하는데 그 교장하고 교감하고 그 녹색당 분들만 있어서 사실상 실패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러면 일부러 일찍 끝낸 건가요?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악랄하네. 그렇지. 학교 학교에서 막 저는 그니까 대학을 두 번 다녔잖아요. 네네. 되게 대학교를 한번 자퇴를 하고 다시 입학을 했는데 전에 다녔던 대학교에서도 심지어 그 뭐냐 정당 활동을 금지한다는 학칙도 있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리고 또 제가 다녔던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아니 대놓고 그런 뭔가 정당 활동 그런 정치적인 활동 그런 것들을 완전 금한다 이런 학칙이 있었거든요. 네. 요즘에도 있나봐요 그런 게? 아, 네 많아요. 되게 많. 저희 학교는 물론 아닌데 다른 학교는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청소년 녹색당 운영위원장님도 그 학교 교칙에 정당 활동이나 사회단체에 가입하면 우리 학생이 아니다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헐. 물론 저는 교장 선생님까지 제가 정당 활동을 하는 걸 알아서 아니, 완전 다 까고 다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고등학교는 일단은 의무교육제는 아니죠 제가 알기로. 네. 그럼 학교에서 그럼 학생을 원해서 뽑았을 텐데 원해서 뽑은 다음에 너는 정당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 뭔가 좀 투블럭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아니라 그랬는데 그것도 그러네요. 그 징계를 어떤 절차 어떤 거 사회봉사를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막 학생을 시험기간인데 도서관도 못 가게 하고 그 쉬는 시간에 불러가지고 그냥 공부도 못하게 하고 수업시간에도 막 부르면서 그런 식으로 그냥 계속 불이익을 가했어요. 학생의 개인적으로 시간을... 불이익을 가했어요. 절차 그런 거 거치질 않고 그냥 넌 닥치고 내 말 들어라 이런 여기서 욕하면 안 되죠. 우리는 편집장님을 다시 한번 믿기 때문에 여기서 욕하면 잘리겠지. 아무튼 그러면 그럼 정당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정치적 네. 견해를 가지고 그러면 학교 그럼 본인은 학교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거나 뭐 그런 건 없었어요? 아, 네. 저는 그 체험학습 그 저번에 아까 천안 말했잖아요. 네네. 그 천안 시위 체험학습 냈는데도 제가 당당하게 정당 활동을 하러 감, 정당 연설회를 하러 감라고 딱 썼는데 그냥 통과시켜 주시더라고요. 저희 학교가 좀 이상하게 쿨해서 그냥 뭐 대안학교가 아니라 그냥 일반 네 일반 학교예요. 일반 학교인 거죠. 아마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반대로 너무 잘 알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럼 그 지금 재학 중이신 학교는 학칙 교칙 그런 게 있나요? 네.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게 두발이나 됐든 뭐 이런 거. 아, 두발 일단 그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에는 두발 자유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학교는 두발 자유라고 하면서 염색을 못 하게 하더라고요. 그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거 아랫다가 교장 재량으로 뭔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봤었거든요. 교장 재량이요? 그러면 두발은 내가 너희들에게 두발을 자유를 허용하느라 근데 대신 교장쌤이 방해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거죠? 조례가 어떤 강령인가? 그게 강령의 효과가 있나? 네, 조례는 무조건 교칙보다 상위에 있죠. 아, 그런데도 많은 학교에서 안 지키더라고요. 교칙보다 상위에 있으니 교장쌤 재량으로 할 수 있다는 뭔가 좀 말이 안 되는데? 뭔가 재량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자세히 몰라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시면 네. 듣고 계신 분들이 알아보시고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 훌륭한 팟캐스트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그 외의 활동은 뭐 딱히 안 하시는 건가요? 네, 저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이번에 가입했습니다. 아, 이번에 이번에 당황. 아, 후원회원 가입하신 거예요? 네, 네. 아, 맞아요. 후 매달 천 원이요. 매달 사천 원. 천 원이요. 천 원. 아, 천 원도 엄청난 큰 힘이 된다는. 그러니까요. 그죠. 천 원이면 우리 뭘 할 수 있죠? 거기에 400원 붙이면 소주 한 병이에요. 어, 맞아. 맞네. 아무튼 뭐 그 여러분 이거 듣고 계신 분들도 후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계시다면 행동한 성소수자 인권연대를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서는 아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비청소년 그러니까 성인 기준은 만 원 이상인가 5천 원 이상만 네,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5천 원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죠. 근데 네네.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기타로 따로 금액을 네네네. 측정해서 내는 낼 수 있도록 네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많은 후원 부탁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럼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제가 알기로는 되게 그러니까 녹색당이 특이한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네. 사람마다 견해가 너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되게 막 어떤 사람 이거 당에서 뭐라 할지 모르겠는데 되게 어떤 곳에서는 되게 뭔가 동물권에 관련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환경권 네. 뭐 어떤 뭐 다른 페미니즘 관련해서 오시고 막 그 뭐 다양하더라고요 되게. 네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청소년 녹색당의 반응이 어떤가요? 아 내부적으로 청소년 녹색당에 네. 대한 네 정말 좋습니다. 아 괜찮나요? 네 근데 물론 가끔 가다가 당계에 꼰대분들이 계속 나타나긴 하시지만 그리고 그 지역당에도 좀 청소년 녹색당 자체는 호의적인데 청소년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막 그런 나이주의적인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막 근데 그 녹색당 강령에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이런 말이 써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치려고 지금 청소년 녹색당에서 네,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군요. 그거 녹색당에서 예전에 핵없는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했었죠. 아, 너무 그때도 한번 난리가 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이거 나중에 막 녹색당에서 민원도 뭐 다음 얘기로 어서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그러면 학교 생활하면서 뭐 네. 아무래도 정당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네네. 어떤 정치적인 견해가 뚜렷하신 거잖아요. 네. 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는 일단 네. 그럼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뭔가 녹색당 또 특유의 분위기 자체가 진보적이다 보니까 혹시 불편한 점이 있다면 많겠지만 물론 제가 애들한테 제가 녹색당에 갖고 선생님들까지 다 아는 상태라서 딱히 막 불이익은 없어요. 아 정 아, 네. 성적 지향이나 그런 아 네네네 그런 거 다 오픈해서 딱히 불이익은 없는데 물론 제가 저 스스로가 느끼는 그 불편함이 있기는 하죠. 어떤 점이 불편하신 건가요? 예를 들면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친구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페미니즘이나 메갈리아에 관해서 친구들이 그 좀 미소지니틱한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저만 그렇게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막 아 쟤 녹색당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 미소지니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미소지니 여성 혐오입니다. 네네네. 되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네. 큰 대두가 되고 있죠. 네. 사회적인 문제로. 그래서 무슨 여기저기서 막 똥 같은 소리를 그러니까요.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남자 여자를 편으로 갈라놓지 마라 둘이 화해해라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엄청난 대단하신 뭐라고 말해야 돼? 나 여기서 욕 쓰면 안 되나? 릴렉스. 아무튼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또 저희의 입장은 네. 또 여성 혐오가 존재한다 이거잖아요. 네. 그리고 송이 씨도 그렇기 때문에 싸우게 학내 투쟁을 하고 계신 거고 뭐 그럼 성소수자 관련돼서 뭔가 아무래도 본인 성소수자다 보니까 네. 이런 이성의 중심적인 식으로 시스젠더 중심적인 되게 네. 그러한 교육 환경에 놓여져 있잖아요. 네. 거기서 제일 불편한 지점을 몇 개 뽑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성교육할 때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모든 연애 관계를 남성과 여성 중심으로 놓는 그런 관계?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 저 혼자 발광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막 이해하지 못해주고 그리고 막 그 게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좀 여성스러운 그런 애로 바라보는데 물론 그렇긴 하지만 편집점 네네네 그런 시선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제가 게이라고 밝힌 것은 다른 그 학내에 계신 게이분들도 좀 같이 커밍아웃 하라는 그런 식으로 제가 애들한테 다 말하고 다닌 건데 오히려 저 때문에 숨기시는 분들도 생기시더라고요. 뭐 숨긴다는 건 어떻게 하신 그러니까 거예요? 어떤 제 게이 친구 게이 친구라기보다는 어떤 게이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학교에서는 아니고 다른 커뮤니티에서 커밍아웃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딱 커밍아웃을 하니까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이미지랑 맞물려서 게이에 대한 그런 편견들? 그런 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결국 그 편견 때문에 결국 커밍아웃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네. 상대 다행이라고 해야 돼. 이거를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찌 됐든 이걸 뭐라 표현해야 돼? 다행이다가 아니라 되게 상대적으로 낫다? 아니면 불행 중 다행이라고. 불행 중 다행이다. 그 표현을 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불행 중 다행인 거잖아요. 지금 송이 네. 씨 입장은 그래도 그나마 네네, 그나마 맞아요. 물론 되게 짜증나는 교육 환경에 놓여 있지만 제 주변에 성소수자 청소년 분들 보면 되게 막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막 커밍아웃을 할긴커녕 그냥 아우팅은 기본이고 되게 아우팅 한번 당하면 아주 무슨 진짜 무슨 쓰레기통 보는 양 마냥 하는 문화 있잖아요. 되게 그죠. 되게 말벌 씨는 그런 거 없었어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커밍아웃, 그러니까 아우팅을 당하진 않았어요. 근데 약간 그런 일이 있었죠. 제가 트위터 같은 경우를 되게 맨 처음 뭔가 이쪽 커뮤니티에 나오는데 맨 처음 트위터를 사용했었어요. 근데 트위터가 전화번호랑 연동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걸 몰랐었어요. 그래서 막 할 말 안 말 쫙 적어놓고 딱 했는데 다음날 저랑 친한 친구 한 명이 네, 점심시간에 저를 딱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바라 너 트위터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리가 막 엄청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잠깐 트위터? 잠깐 한 딱 3초 생각하고서 걔 딱 어깨를 붙잡고 어디까지 봤니? 다 봤어! 다 봤다. 그게 진짜 딱 그게 한 4층이었단 말이에요. 저희 교실이 그 친구가 옆반이어서 딱 4층이었는데 점심시간 끝나기 3분 전인데 바로 막 운동장으로 바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갖고 사람 없는 데 가갖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해갖고 방광제 커밍아웃을 하고 그 즉시 반으로 가서 트위터를 바로 잠금시켰죠. 이거는 연동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래서. 알게 된 친구분? 지인분이 뭔가 소문을 내거나 그런 게 있었어요? 소문을 내서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진다든지? 아니요. 다행스럽게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본 친구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말발이가 뭐 그렇대 하고 그냥 걔 혼자 알고 끝? 그렇게 됐었어요. 되게 저는 중학교 얘기를 한 몇 년 전 얘기지만 아무튼 해보면 저희 학교도 되게 인권적으로 친화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전 이런 경험 이게 성소수자 관련된 이야기일 수 있나? 아무튼 한번 해보면 네네. 저는 화장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학주 일명 학주라고 하죠. 학생 주임 그러니까 뭔가 잡는 애들 있잖아. 선도부. 그러니까 저를 안 잡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교시 때 학주가 들이닥친 거예요. 티슈를 들고 와요. 그걸 그래서 한 명씩 얼굴을 닦아봐요. 근데 제 얼굴을 뻔히 들여다보더니 오늘 눈이 참 초롱초롱하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되게 뭔가 일명 학생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되게 티 안 나는 메이크업들을 그죠, 해왔어요. 그죠. 막 선크림만 바르고 왔던지 아니면 미백 기능만 있는 것만 바르고 왔던지 아니면 물 틴트만 바르던지 했는데 그건 일일이 막 닦아보면서 다 잡는 거예요. 근데 에버 씨는 마스카라하고 서클렌즈 꼈으면 보여. 눈이 참 초롱초롱하구나 하고 넘어갔어. 그렇게 하고 넘어간 거야. 그거 보고 되게 어이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되게 여성 혐오적인 분위기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그런 관념에서 사로잡혀서 그 학주라는 인간이 그런 욕을 하면 안 되죠. 방금 어떤 단어인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뭔가 교과서 같은 데 보면 되게 남자끼리 있거나 그러니까 동성끼리 함께 있는 경우가 찾기 힘들잖아요. 팀에 네. 거기다가 여성은 무조건 치마를 입고 네 그죠 진짜 남성은 무조건 바지 그리고 남성은 항상 심플해. 되게 막 검정색 파랑색 막 그런 그린 뭐 이런 색깔인데 여성은 빨강 분홍 하양 그렇잖아요. 되게 그쵸. 뭐 지금도 똑같죠 교과서는. 네 맞아요. 되게 참 색깔로 성별을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되게 뭔가 쓰레기. 그냥 한번 크게 말하고 가죠. 쓰레기 같은 교과서인데 그거 말고도 되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체육 시간 같은 데서 네, 남자 네. 여자 짝짓기. 어 진짜 너무 쓰레기 같잖아요. 네 맞아요. 되게 뭔가 말발 씨가 경험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전 체육 시간 때 놀아서. 너 놀았어요. 네. 그럼 송이 씨는 뭐 그런 경험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계속 체육 시간마다 남자애들 쫓아다니면서. 남자애들 쫓아다녔어요. 네. 그럼 운동하는 모습 보고. 아. 흥미가 많이 가는 남학생이 많으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참 훌륭한. 그럼 뭔가 그러니까 체육 시간에 특히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리고 줄넘기 같은 거 하면 남자는 뭔가 150개 이상이면 여성은 80개 이상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뭔가 한계점을 정해놓는 듯한 느낌. 되게 여성은 여기까지 할 수밖에 못하겠지. 뭐 남자는 여기는 넘겠지. 이런 기준선을 정해놓잖아요. 근데 또 그건 또 남자애들은 또 그건 또 역차별이다 막 이런 개소리를 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아까 전에 성교육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성교육 얘기로 넘어가면. 되게 최근에 작년이죠. 되게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네. 나왔잖아요. 되게 그렇죠. 되게 예산을 엄청 들였다고 했는데 들었어요. 예산을 진짜 많이 들었대요. 아 얼마나 들었길래? 진짜 나도 정확한 액수는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마 평생을 벌어도 못 벌 돈을 아 마음이 아프네 않았을까요? 마음이 아프네. 혹시 내용 아시나요? 그거 내용? 아 네 대충 알 것 같아요. 그 여성은 무슨 조신해야 된다 뭐 숨겨야 된다 이런 내용 아니었나요? 아마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뭔가 뭐랄까 남자는 어쩔 수 없다 막 이런 식의 아, 개소리. 내용도 개소리. 있었고 그리고 어떤 데에는 그러니까 몽정과 생리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경우도 있었어요. 되게 그러니까 월경이요? 네네네네네네 막 그런 거 너무 심각하지 않아요? 지금 그거 보고 진짜 충격 먹었거든요. 몽정과 그걸 그 여성 생리 뭐 월경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는 잣대를 들이미시는 것 같고. 그리고 성소수자 관련된 이야기는 단 1도 찾아볼 수 없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자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헐? 네?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모르겠어요. 마스터베이션? 뭐 그거 있잖아. 마스터. 훌륭한 단어 선택. 숨. 고급 단어 선택해야 되나요? 숨. 왜 꼭 손으로만 이해가 안 되는 도구를 사용합시다. 되게 그런 것도 있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피임 그 콘돔 쓰는 걸 그냥 보통 피임이라고만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동성 관계나 아니면 다른 그 일반 아니 그러니까 성병 예방 목적으로도 콘돔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무조건 그걸 피임으로만 그걸 강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콘돔은 무조건 피임을 할 때만 맞아요. 쓰는 거다. 이건 결국 동성애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거 보면 되게 뭔가 개인의 건강을 생각하기보다는 되게 뭐랄까 인구 재생산을 더 중요시한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되게 아 뭐였지? 저 뭐지? 고2 때 뭐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게 학교 내에 있는 위클래스라는 곳에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담임 선생님 귀까지 넘어갔나 봐요. 그게 뭐지? 여러 가지 되게 뭔가 철학적인 우울증과 관련된 뭔가 고민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쌤한테 가서 뭐였더라? 사람이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쌤이 알고 있대요. 난 너무 궁금했었어요. 도대체 사람은 왜 사는 걸까에 대해서 난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쌤 그거 아세요? 그럼 쌤 사람은 왜 살아요? 물어봤더니 뭐지? 자손 번식의 욕구로 인해 산다. 성경인가? 아, 자손 번식이요? 저희 고등학교 쌤은 자손을 번식하기 위해서만 살아가시는 분이셨나? 전의 기계요. 진짜. 그때 말하고 싶었어요. 선생님, 그거는 저와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참 대단하신 욕구로 살아가시는 분이셨나 봐요. 번식의 욕구. 그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 인간의 기본 욕구 중에 하나가 번식의 욕구다. 뭐 이런 성욕도 있다. 뭐 기본 욕구로서 뭐. 그게 또 진짜 교육 과정에 일부러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또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교사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그냥 그걸 지침으로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기 전에 지침서 자체는 읽어볼 시간이 그렇게 많잖아. 그와 관련된 기사를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뭐였더라? 거기에 기사에 나온 내용에 의하면 지침서 안에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라는 진짜요? 그게 있어요? 네, 기사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대요. 무슨 트위터에나 있을 말을. 그래서 그런가? 나는 둘 다 약한데. 나는 성별이 없는 건가? 오, 미쳤다. 되게 구시대적인 구시대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왜 현대 시대에 내가 받았던 마지막 성교육은 그런 뻔한 거 있잖아. 이게 뭔가 가정 시간 같은 데서 하는 성기 구조 알아보기. 내가 막 그림 하나 딱 띄워주고 그걸 외우잖아 또. 이게 무슨 기능을 하는지를 외워요 또. 아, 예. 무슨 착상을 하고 뭐 사정을 하고 막 이런 뭐 정자를 생산하고 막 이런 뭔가 되게 사전적인 지식. 그죠? 되게 뭔가 인권은 이거 인권은 인간답게 살 권리 막 이런 걸 외우듯이. 가정이 아니라 생물학 시간에 나올 법. 맞아 맞아요 진짜. 그죠 그죠. 진짜 뭔가 되게 피임 방법 같은 거는 그냥 뭐 콘돔을 사용하면 됩니다 막 이런 것만 간단하게 알려주고. 진짜 딱 콘돔에서 딱 끝이었더라고요. 진짜. 뭔가 다른 얘기는 없고 그냥 그 정도? 그게 끝이죠. 지금도 다르지 않죠, 별반. 그 가정 교과서 그 전반적인 그 뭔가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는 정말 아직도 만연해 있어요. 그 성평등을 양성평등이라고 계속 그렇게 쓰는가 하면 진짜 여성성, 남성성 이런 걸 굳이 또 적어놓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 대학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되게. 그죠 그죠. 저 대학교 교양 신청할 때가 돼서 교양을 신청한 적 있었어요. 그게 뭐지 전통 가족 사회와 뭐지 대충 뭐 그냥 되게 막 가족 사회와 막 그냥 일반 우리가 현재 까고 있는 성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걸 배우는 거. 근데 딱 보니까 그게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목차를 한번 보고서 빠르게 헤어지는 날이었어요. 목차를 보는데 앞만 봐도 너무 이상해 중심적으로 딱 남녀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다 끝나고서 교수님한테 갔어요. 교수님 뭔가 이 목차를 봤을 때 이거는 너무 뭔가 이러이러한 점에서 문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교수님께서 답변으로 뭐지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밖에 수업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그럼 이 책을 바꾸든가 네가 나가라. 네가 나가라. 내 책대로 할 건 왜 있냐. 저도 그러니까 전에 그러니까 지금 다니는 대학교 말고 전에 다녔던 대학교에서는 되게 진짜 교수가 정말 개 쌍노답이었는데 말발이 말한 것처럼 그런 건 당연히 있었고 동기들 중에서 남자랑 여자랑 같이 있으면 무조건 엮으려 그러고 되게 무조건 엮으려 그러고 그러면 또 남자가 여자를 그러니까 물론 때리는 게 좋은 행위는 아니지만 그렇게 장난식으로 그냥 툭툭 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보고 여자는 꽃으로 때리지 말라. 꽃이죠. 꽃. 플라워. 꽃으로도 때려서 안 된다고. 발음해 주십시다. 플라워. 하는 경우도 많았고 되게 성소수자 얘기를 했는데 되게 뭔가 성소수자 그러니까 동성애는 후천적인 거다 막 이러면서 수업 시간에 대놓고 후천적인 거고 막 뭘 고칠 수 있고 뭐 그냥 자기의 의지에 따른 거다 근데 나는 차별을 하지 않는다 막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고칠 수 있대. 되게 근데 후천적이든 선천적이든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좋다는데 그냥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맞아. 어떤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걸 까는 뭔가 선천적이라 밝혀져도 그쪽에서도 분명히 선천적인 병이다 선천병이다 어떻게든 막 치료랑 연관시킬 거야. 병으로 취급해서 병이니까 그 사람들은 불쌍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후천적이면 또 고칠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만약에 설령 이게 병으로 판명다 그래서 나는 안 고칠 거예요. 고칠 이유가 하등 없어. 혹시 송희 씨는 네네 실례되는 질문이 아니라면 뭔가 네. 연애 경험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아 없으신가요? 네 끝.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아니 뭐 죄송할 것 건 없어. 말발도 없죠. 네 다물어요. 여기 짝사랑 한번 했었다가 그때 개인 거 까여가지고 학교에서요? 네네네. 아 그러면 그 얘기를 잠깐 해줄 수 있으세요? 네 물론 할 수 있긴 한데 근데 그 친구가 들으면 제 인생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물론 할 수는 있어요. 들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편하시면 괜찮아요. 물론 옛날 얘기라서 이제 걔랑 대충은 잘 지내긴 한데 아직도 어색하긴 해요. 뭐 한 몇 년 전? 몇 달 전? 얼마나 됐어요 그게? 1년 전. 아 1년 전 갑자기 서글퍼지나 여기다 이제 배경음악 잔잔한 걸로 두르르 이런 1년 전 하자마자 이제 차 깔리는 걸로 그분은 그러면 같은 동급생이신 거예요? 어떻게 엄청 좀 엄피시하긴 한데 잘생긴 애였어요. 좀 또 원피시하긴 한데 여성스럽게 생겼고 그랬는데 제가 그 애를 처음에는 그냥 장난식으로 그냥 걔가 전교 1등이었거든요. 얼굴도 잘 되고 전교 1등이니까 존나 아니 네네 언어순화 언어순화 몹시 매우 많이 많이 부러웠던 거죠. 그래서 걔를 막 장난도 많이 치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얼굴도 그렇고 계속 그 매력에 빠져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걔를 장난으로 물론 진짜 좋아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때까지는 좋아한다고 말했었어요. 다른 애들 앞에서 막 너 좋아해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진짜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걔도 이제 진짜 피하게 되고 걔에 대해서 말했던 친구들한테 얘기했던 게 다 퍼지기도 하고 물론 그 계기로 완전 오픈 네, 오픈하게 됐어요. 뭔가 네, 아우팅까진 아닌데 제가 좀 어이없게 커밍아웃을 한 거라서 되게 뭔가 되게 죄송한 말씀이기도 하고 되게 슬픈데 분명히 사랑 얘기를 시작했거든요. 분명히 사랑 얘기를 시작했는데 마무리는 커밍아웃 복장을 나왔습니다. 되게 슬픈 얘기도 아니고 되게 뭔가 대단한 얘기라고 해야 될까요? 슬픔으로 시작해서 대단한 막 막으로 이어지는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던 그분에게 뭔가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근데 하필 걔랑 2학년에 같은 반 돼가지고 아 뭐 그때 그럼 뭔가 그 친구가 어찌됐든 네. 그걸 안 거잖아요. 네. 자신을 어때 뭐 아하, 좋아한다는 네네. 그런 감정을 네. 그러면 그 친구분의 반응은 어땠어요? 아 처음에는 딱 장난으로 하니까 그냥 넌 친구로서 좋다 이런 말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가다 보니까 미친 거 아니냐고 나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걔 욕도 안 쓰는 애였거든요. 근데 저 때문에 쓴 거 같아요. 저 때문에 그 욕을 시작하게 된 거 같아요. 아니 진짜 그렇게 됐어요. 아 꺼져줄게 잘 살아. 총 맞은 것처럼 어 이제 아니에요. 아마 욕을 안 하는 척 하고 있지 않을까. 아무튼 뭐 네네. 되게 말발은 그런 경험 없었어요? 없어요. 이렇게 힘이 들 때는 는 거야. 단칼 전혀 없어. 말발의 꿈은 아다죠. 아다로 생을 마감하는 이 아다란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성과 한계를 한 번도 가지지 않고 생을 마감하는 게 현재 제 꿈이네요. 정말 훌륭한 그죠? 훌륭해요. 티벳 불교에 한번 가보는 게 뭐에 기껏 기른 머리 삭발하고 한번 귀화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그러면 그런 딱히 그런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인 거잖아요. 네. 그렇게 막 그럼 그때 기분은 되게 막 그러 그 친구와 그 송이 씨 관계의 주변 지인들 제3자들의 네. 반응은 또 어땠어요? 그냥 완전 웃긴 소재? 아. 그 막 노는 데서 나오는 그런 오고 가는 소재? 그런 걸로 됐고요. 물론 그 애들이랑 저랑 다 친해 가지고 딱히 막 제가 불이익을 입지는 않았는데 그냥 걔랑 같이 그냥 마주치기만 해도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막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이젠 안 좋아하는데도 계속 그 친해지려고 하는데도 계속 어색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교를 다녔을 때 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때 저도 짝사랑을 했었던 경험이 있긴 하죠. 있었는데 그러니까 송이 씨는 친구분이었던 거잖아요. 네. 원래 알던 친구분.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뭔가 제가 금사빠일 줄 모르겠는데 금사빠인 것 같은데 그 당시 때는 그냥 급식실을 갔는데 급식실에 딱 마주쳤는데 그냥 확 반한 거예요. 네, 부금 틀어주세요. 난 되게 막 급식실에서 딱 마주쳤는데 되게 뭔가 모르는 애거든요. 되게 모르는 애인데 그냥 딱 마주쳤는데 되게 뭔가 뿅한 거예요. 뭔가 그래서 막 옆에 일부러 막 친구들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친구들 이쪽으로 앉으라 그래서 끌고 가서 이쪽에 앉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뭐 주변 지인에게 부탁을 해서 좀 조사를 맞아요 조사를 좀 뭐 의뢰를 해서 뭔가 그분의 학년과 뭔가 이름과 그러한 기타 등등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무슨 대단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네요. 물론 그렇게 막 뭔가 해피엔딩은 아니었고 그냥 흐지부지하게 마무리되긴 했는데 그냥 저 혼자 정리를 하면서 근데 진짜 이런 게 뭔가 물론 짝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기쁘면서 슬픈 건 다 똑같지만 이게 이성애 같은 경우에서는 드러낼 수 있다고 해야 되나? 말은 할 수 있겠죠. 그죠. 뭔가 표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물론 쑥스러움이 있겠지만 거기다 학교라는 분위기 안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통 연애 금지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연애하면 막 소문 다 퍼지고 막 하루 만에 얼레리 꼴레리 막 이러고 교사도 막 다 알고 금방. 아, 저 그거 되게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게 제가 정말 친한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걔가 우선은 시스젠더 여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반이 달라요. 저희 학교가 지금은 남녀가 합반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남녀 공학인데도 불구하고 1, 2, 3, 4, 5반, 5, 6반까지는 남학생들만으로만 이루어진 반이고 그 뒤에는 여학생들로만 이루어진 반이에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걔가 그 여학생 한 분과 제가 1년 동안 계속 같이 밥을 먹었어요. 제가 친하니까 같이 친구니까 밥을 먹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계속 밥 먹으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 쟤네 둘이 사귄대. 쟤네 둘이 뭘 한대. 뭐 하는데. 너무 싫다 진짜. 그럼 만났죠. 아니라고 하죠. 아니라고 하면 막 아니라고 해두면 샀으면 너야 하고 다음에 만나면 또 그러고 다음에 만나면 또 그러고 제 친한 친구들도 막 다 그래요. 너희도 사귀는 거는 사귀는. 그래서 저는 그냥 친구들까지 그냥 아 뭐 친구들이면은 제가 뭐 그냥 장난이니까 그리고 아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손사이라도 칠 수 있잖아요. 갑자기 쌤 제가 교무실 찾아갔는데 쌤이 갑자기 이렇게 날 세우더니 물어봐요. 또 분명 나 없어. 말봐라. 네? 너 은랑 사귀니? 아니요? 아니요? 왜 어쩌다가 그렇게 들으신 거예요? 아니 애들이 그러길래 쌤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쌤 단언컨대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그럼요. 정말 절대로 너무 안전한 관계. 자, 세상이 멸망해도 인구의 보존 일어나지 않아. 그대로 인류는 멸망이야. 단언할 수 있어. 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되게 여성 무리에 어울리면 되게 막 뭔가 이상한 취급. 되게 막 여자 남자애가 왜 여자랑 어울려 막 이런 이런 분위기. 되게 설마 지금 21세기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정말 가까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뭐 연애 얘기도 했었는데 근데 뭔가 짝사랑이 뭐 연애 자체 얘기를 하기가 뭐 없네요. 소스가. 맞아요. 말발 같은 경우에도 없는 거죠. 뭘 물어요? 뭘 물어? 나 그래서 확신에 찬 확신에 찬 물음이잖아. 맞아. 없는 거죠. 있어요가 아니었어. 없는 거죠. 없을 거야 너. 그런 의도였어 분명히. 학교 분위기가 뭔가 연애 아예 연애 금지잖아요 거의. 그죠 그죠. 일단 제가 재학을 했었던 학교 분위기 자체도 되게 연애를 하면.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었거든. 그 손잡고 다니지 말라. 남자와 여자는 손잡고 다니지 말라. 뭐 저희 학교 같은데도 교칙으로 풍기문란이라는 이름으로 존재는 했었어요. 이 과연 이게 21세기인가? 그래서 언제 한번 생활지도부라 그러죠. 네네. 보통 그런 곳에 있는 그 교사분 수업을 이렇게 들을 적이 있었는데 교사분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학교에서 풍기문란이란 남녀가 5cm부터 보다 가까이 붙으면 풍기문란으로 적용된다. 그렇다면 5cm면 한 뼘도 안 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 급식실에서는 다 같이 풍기문란을 하는 건가? 저는 최근에 그러니까 비인가 대안학교를 갔거든요. 어쨌든 대안학교잖아요. 뭔가 대안학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되게 뭔가 현 교육체제 잘못된 교육체제에서 벗어난 어떤 획기적인 아이템을 들고 되게 그러한 느낌의 학교인 건데 근데 그 대안학교를 그러니까 이름을 밝힐 순 없지만 그 대안학교 이름을 거기를 갔는데 되게 못 같은 거 되게 못 같은 게 뭐 여자 남자 딱 짓는 건 정말 기본이고 그리고 청소년 분들한테 반말은 정말 기본이었어요. 진짜 그냥 오자마자 안녕 친구 내가 왜 네 친구야 진짜 저는 전화로 일단 문의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전화로는 되게 존댓말 쓰시고 되게 뭔가 서로 예의를 갖추면서 존중해주는 말투로 쓰시길래 아 괜찮 그나마 괜찮은 것 같다. 역시 대안학교인가 역시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바로 말을 놓는 거야. 얼굴 봤다고. 그리고 또 남자 여자 짝 지어주고 제가 봤을 땐 되게 재능기부 교사인 것 같아요. 예술 수업이었는데 그때 두 명의 여학생 분이 되게 같이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교사 초청 교사 재능기부 교사가 뭐 둘이 뭐 레즈비언 막 그런 거냐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치. 되게 몰아가면서 그러면서 또 주변에 다른 학생들을 막 너 그런 거였어 막 취향 존중해줄게 막 이런 식으로 막 되게 개그 코드로 삼는 분위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있어서 되게 항의를 했거든요. 되게 그 자리에서 되게 빡쳐갖고 항의를 했는데 참 뭐 어쩔 수 없다 막 이런 식의 반응인 거예요. 뭐가 어쩔 수 없는데 뭐가 어쩔 수 없는 지점인데 설명을 좀. 일단 반말을 하는 거는 뭐 당연한 되게 뭔가 건가? 진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되게 뭐 거기에 왜 문제 제기를 해야 돼? 문제 제기를 받아야지 내가 이런 느낌? 난 잘못한 게 없어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미러링 하면 돼. 난 너를 존중해 줬어. 난 분명 반말을 하면서도 너를 충분히 존중해 줄 수 있어. 막 이런 느낌? 그리고 존댓말 쓰면 너무 어색해 보이잖아. 이런 거. 그대랑 나랑 존댓말 계속 쓰는데. 네, 우리는 2년간을 어색하게 살았고. 그리고 또 성소수자 관련해서 항의를 했는데 되게 뭐랄까 그냥 진짜 뻔한 거 있잖아. 뭐. 아, 성소수자 원래 그런 거 아니냐고 좀. 원래 그런 건 뭐죠? 좀 난 자기는 성소수자 별로 안 좋아한다고. 아, 너 혹시 그런 거냐고. 그런 너 혹시 너 혹시 그쪽이야 막 이런 게이야 막 이런 식의. 너 혹시 그런 거 그런 거니 막 이런 식의 되물음 있잖아요. 네. 그 내가 아동 인권 주장하면 내가 아동이고 흑인 인권 주장하면 내가 흑인이냐고. 정말 1차원적인 사고 방식. 그래서 대안학교라고 해서 진짜 대안이 되는 교육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청소년이 갈 곳은 없구나 이런 생각. 특히 청소년 성소수자 같은 경우에는. 뭐 송이 씨는 뭐 있으세요? 예를 들면 하나 예를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중학교를 딱 처음 들어갔을 때. 네네네. 중학교를 딱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 좀 많은 걸 참 드럽게 받아들였을 거 아니에요. 되게 네, 막 맞아요. 교복도 그렇고 초등학교 때는 교복이나 그런 게 없잖아요. 아, 일제 잠재 규제 막 그런 게 없는데 갑자기 생겨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입학할 때 진짜 학주가 나와서 막 신고할 테면 신고해라 막 이러면서 막 자기 누가 나 신고했었는데 걔 무고죄로 막 이랬다 나는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막 나한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너희들의 신상이 이로울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때 정말 충격이었는데 송인 씨도 그런 게 분명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근데 저는 그런 교사들이 있을 때마다 그냥 교무실에 찾아가서 직접 싸웠어요. 브라보, 브라보, 박수. 아 나도 저랬어야 됐어. 어떤 그러니까. 그 과학 선생님이 그 동성애 나는 동성애는 찬성하지만 하지만 국가적으로는 해가 될 것이라서 반대한다. 동성애가 그래도 자연스러운 건 아니지 않냐. 남자 여자 나눠져 있는 건 남자 여자 사랑하라고 있는 거 아니야.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자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제가 그때 반장이어서 회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무슨 반장 제가 그때 회의 주제가 그 학교 교칙이나 뭐 인권에 대해서 교칠 부분이 있으면 제시하래요. 그래서 제가 다 제시했죠. 무슨 학내 성소수자 인권 보장, 무슨 교장을 학생이 그 뽑을 수 있게 하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말했었는데 제가 성소수자 얘기를 꺼내자마자 제동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선생님 그 교무실에 찾아가서 싸고 왔어요. 브라보, 브라보. 내가 저도 저랬어야 됐어. 그러니까요. 근데 학교에 보면 그 자칭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선생님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은근 성소수자 의제에 대해서는 엄청 보수적인 맞아.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되게 교사분들과 만나는 일이 있었어요. 만남을 가질 일이 생겼는데 그런 개인적 그러니까 정말 개인적인 만남이었어요. 뭔가 어떤 단체 대 단체 막 이런 만남은 아니었고 공식적인 자리도 아니었고 정말 비공식적인 자리였는데 사석 거기서 성소수자 얘기는 아닌데 교권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교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교권과 학생 인권은 충돌하지 않는 지점이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 뭐 그럴 수 좋은 뭐 첫 시발점은 괜찮았어요. 네 시발점은 끝이 점이 빠지는 거 아니죠? 시발점은 뒤에 괜찮았는데 그러나 이게 붙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외치고 있는 학생 인권은 잘못됐다 이런 느낌. 지가 뭔데? 오빠가 말하는 페미니즘 이런 거. 그러나 학생 인권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지금의 학생 인권은 잘못됐다. 이거. 네가 뭔데? 지금의 학생 인권은 잘못됐다. 네가 뭔데? 되게 그런 거 들으면 되게 정말 학교는 없어져야겠구나. 학교는 왜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수업 시간에 한번 교권을 아예 부정하는 말을 했다가 그 무슨 실에 끌려가가지고 실이요? 네, 무슨 실인지 모르는데 학생 인권실에 불러가가지고 학생 인권 시. 네, 그냥 제가 장난으로 수업 시간 도중에 선생님 교권은 없는 겁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바로 끌려갔어요. 아니 솔직히 교권이란 게 엄청 애매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교사의 권리가 뭐야? 그니까요. 그러니까. 수업을 잘할 권리. 맞아요, 그런 거 있네. 수업 자료를 수집할 권리 이런 거. 내 권리가 나 의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교권이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뭔가 노동조합을 맞아 그런 할 권리 결성할 권리라든지 뭔가 교사도 어쨌든 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교장이나 그렇죠. 어떤 교육부 그런 눈치를 보지 않을 권리. 그러니까 자유롭게 수업을 꾸려나갈 권리 그런 거면 상관이 없는데 학생 인권을 탄압하면서 교권이 존재해야 된다면 교권은 두 발을 자유를 어우, 두 발을 미친. 제한할 권리 이런 거는 권리가 아니라 되게 두 발을 제한할 권리 그러니까 채 뭐 벌을 세울 권리 막 염색하면 수업에 지장이 간다고 하고 그게 뭐야 염색하면 수업 지장 가 저는 머리 무지개로 해도 수업 집중 잘만 할 것 같은데. 진짜 쉽게 말해서 잠을 깨울 권리와 잠을 잘 권리 중에서 뭐가 더 소중하냐 이거지. 잠을 깨울 권리. 잠을 깨울 권리. 야. 진짜 어떻게 수면권을 어? 어떤 수면권을 제한할 권리. 맞아요. 그런 게 개소리. 정말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되게 학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정말 지금 이 체제로 나가면 학교는 없어져야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다시 그 성교육 얘기를 네. 한번 해볼게요. 딱히 그 성교육이란 걸 하지 않고 그냥 막 자주 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 형식으로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하는 건데 근데 그 강사도 엄청 무식한 사람들만 다 부르더라고요. 아 맞아. 최근에 그 성교육 표준안 관련해서 토론회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교육 표준안 관련해서 근데 거기에 기독자유당 오시고 봤어요? 그 기사로 많이 접했어요. 어, 근데 그게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말발이랑 저는 토론회를 갔었거든요. 혹시 네네네. 그때 저희 둘이 갔었는데 되게 막 아주머니들이 우는 거예요. 진짜. 지들이 왜 울어줬나? 우리 아이들이 맞아. 그런 얘기할 줄 몰랐대요. 맞아 되게 우리 아이들이 저는 그걸 듣지 못했거든요. 내가 니네 아이들이야.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말발이랑 저는 듣지 못했는데 그 학생분들 초청된 학생분들이 네. 발제문을 듣지 못했는데 제가 봤을 땐 되게 온건하게 말했을 것 같거든요. 진짜 아주 아 그럼 필요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울면서 나오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럴 리가 없어 막 이러면서 되게 그거 보고 제가 어이가 없었어요. 그대 옆에서 막 계속 깐족거렸잖아요. 맞아요. 뭐가 우리 아이들이야 이러면서 진짜. 그리고 그것보다 놀랐던 거는 그 국회에서 저희가 1부가 끝나고 2부 때 들어갔었잖아요. 그때 놀랐던 건 정말로 뭐지? 그 분위기 자체가 동성애를 반대하시는 분이 얘기하실 때는 박수와 환호와 갈채가 넘쳐요. 아, 때리고 싶다. 근데 동성애에 관해서 긍정적이고 우호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입을 떼고서 30초 만에 막 이런저런 소음이 들리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나고 나서 이거 단체 말해도 되나? 어쨌든 동성애 우호적이지 않은 단체 페이스북에서 뭐지? 중립적이지 못한 진행이었대요. 아니 중립적이지 못한 방청객이 있는데 중립적인 진행 할 수 없을 뿐더러 애초에 중립적이지도 않았어요. 그게 왜냐면 동성애 반대쪽으로 너무 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 그 토론회 때 왔던 그 아주머니 울고 가셨던 아주머니들은 성소수자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섹스를 할 수 있어. 아 진짜 어떻게 내 딸 자식 같은 사람들 요 아이들이 막 섹스를 하고 막 어떻게 콘돔을 끼고 막 그치. 그럴 수 있어 막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우리 순수하고 섹싹 같은 아이들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성소수자 물론 성소수자 얘기도 아주 중요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충격적인가? 그 기사 거 그러니까 진짜 간단하게 검색만 해봐도 요즘 청소년 첫 경험 그러니까 첫 성경험 나이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뭐 15세 막 17세 막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되게 막 아직도 우리 아이들 섹스 막 이러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연애도 얘기했었고 그리고 성교육 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외에도 기타 청소년 청소년들이 받는 차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특히 학교 내에서를 중심으로 그만큼 참정권이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그러니까 나는 왜 교육감 선거를 왜 학부모들이 진짜 최소한 교육감 정도는 청소년들이 해줘야 되는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최소한 진짜 학교 가는 시간이 야자 포함하면 한 2분의 1에서 맞아. 굉장히 많은 시간 학교에 있는데 그 학교 가는 시간을 왜 남의 투표에 맡겨야 되는 거지? 왜 지들이 9시 그런 걸 정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한 분명히 한국 사회에 대해서 분명히 반절 넘을 거예요. 반절 이상의 청소년들이 일반 학교를 다니고 있을 텐데 인가 학교를. 그렇죠. 오 진짜. 근데 거기에 제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감 선거가 권한이 없다니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되게 학부모 입맛에 맞추는 것 같거든요. 되게 학부모 입맛. 그래서 아무래도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맞아요. 막 육성 시뮬레이터 키우듯이 막 뭔가를 좀 더 열심히 맞아. 하고 많이 하길 바라니까 막 정당은 진보적인 정당이나 민주당 같은 데 뽑아도 교육감 같은 데는 보수 같은 사람들 뽑으면 엄청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정권 관련해서 몇 년도였지? 저번에 그 교육감 선거 때 제가 네. 이름을 거론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그 사무실 그 누구냐 뭐라고 해야 되지? 선거 사무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선거 캠프. 맞아. 그런 데를 찾아가서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가서 되게 그러니까 막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권리나 그리고 뭔가 현 교육 체제의 문제를 지적하는 방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그냥 저는 나름대로 급하게 써가긴 했지만 되게 써져 있는 대본 읽고 그냥 끝날 줄 알았어요. 그냥 박수 몇 번 다 받고 사실 그렇게 뭔가 그 발제 하나로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았거든요. 뭐가 변하겠어. 그냥 아마 분명히 세워놓기 그냥 보기 좋으라고 세워놨을 텐데 그래서 그냥 뭐 쩝쩝하고 그냥 나오려고 그랬는데 끝나고 갑자기 나한테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 후보가 악수를 하면서 그럼 주변에서 되게 오고오고 하는 분위기 있잖아요. 아 극혐. 아 오고오고 아이고 발언 잘했다 아이고 내 새끼 막 이런 발언 이런 느낌 오고 잘 들었다 맞아 내 말 잘 들었다 내 말 단 1도 귀등 다 귀로 안 듣고 그냥 귀등 발등으로 들었으면서 진짜 아이고 잘했네 막 이런 느낌 되게 악수하고 큰 사람이 될 거야 막 이런 느낌 사람이 될 거야 예언자 납셨네 예언자 진짜 그런 쓰레기바 같은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그만큼 청소년의 어떤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겠다는 거죠. 저는 교육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교육청은 왜 따로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교육감으로만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 그래서 녹색당에서도 그 교육청 폐지 그거를 아예 공약으로 내세웠더라고요. 좋아요. 맞아요. 학교도 좋아요. 폐지해버려. 다 폐지해버려야 돼. 홈스쿨링으로 하자. 맞아. 아니 근데 진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한국에서 유지되고 있는 학교가 저는 80년대랑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맞아요. 진짜 군사주의 개쩔고 똥군기. 맞아. 되게 교복 입히고 막 그런 것도 다 군사주의의 일환인 거잖아요. 되게 체벌하고 되게 막 줄 세우고 막 그런 거 다. 특히 아까 군기 얘기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생회란 걸 했었어요. 근데 학생회가 3학년은 수능이라고 빼고 1, 2학년으로만 이루어진 학생회였단 말이에요. 우선 그거부터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근데 1, 2학년으로만 이루어진 학생회인데 전년도 학생회였던 선배님들을 찾아가서 수능 100일 전에 선물을 드리는 연례 행사가 있대요. 왜요? 난 너무 이해가 안 됐어. 내가 내 돈과 내 정성을 쏟아서 생판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선물을 주러 가야 돼. 심지어 그게 연례 행사래. 뭐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뭐지 왜 그러고 살아. 그래서 뭐지 그것도 심지어 각 부서가 있었단 말이야 학생에서도. 그래서 저 그냥 빠졌어요. 그냥 나 말고 다른 사람 보고 갔다 오세요 이러고서 난 그냥 공부했어요 교체 가서. 그럼 그만큼 참정권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참정권이 어떻게 보면 목소리인 거잖아요.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그렇죠. 권리인 건데 그거를 막고 있다는 현실의 속에서 어떻게 보면 청소년 속의 또 다른 소수자인 청소년 성소수자가 더 힘들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성소수자인 것만으로도 목소리를 내기가 힘든데 청소년 성소수자는 아예 그냥 박혀 있으라는 거잖아요. 강압적으로 그냥 그렇죠. 진짜 녹색당 힘내시고 급한 마무리인가요? 청소년 녹색당 힘내시고요, 막 힘내시고요. 상담을 받으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1388 1388이라고 아시죠? 아시죠? 아시죠? 1388 그 청소년 상담 기관. 1388 청소년 상담 콜센터? 콜센터는 나요. 콜센터. 처음 알았네. 거기 막 환불 요청하면 받아주나 봐요. 청소년 상담 센터에 딱 전화를 했고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갔었거든요. 제가 어떤 되게 감정적으로 힘들어서. 그래서 거기서 제 뭐 정체성을 밝혔고 얘기를 나누는데 청소년 땐 다 그런 거다. 아, 계속.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되게 근데 잠깐 지나가는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뭔가 되게 기분 나쁜 타 이름? 되게 뭔가 그 교사 딴에 교사? 상담사 딴에는 나름의 위로라고 한 것 같은데 되게 어이가 없는 내가 여기 왜 진짜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상담사들도 인권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아 맞다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많이 걸잖아요. 세월호 같은 경우에서 좀 그거 보고 이게 물론 청소년 그러니까 단원고 학생분들이 많이 희생자 가운데에서 단원고 학생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사실이지만 뭔가 생판 모르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을 것 같은 그냥 사람이 우리 아이들이라는 팻말을 걸고 우리 아이들 외치는 그냥 제 주변인들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죽었다 막 이러는 것만 봐도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 저분들이 우리 아이들인가? 그리고 당신은 무슨 권리로 저 희생자분들을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혐오 세력 단체에서도 되게 주장을 할 때 우리 아이들 많이 내밀잖아요. 네. 진짜 제가 유튜브에다가 동성애를 검색해 본 적이 있거든요. 무슨 영상이 있을지 보려고 청소년 동성애 에이즈 막 이런 것도 봤어요. 우리 탈 동성애 하신 유명한 모 씨가 네 유명하신 분이죠. 모모 씨 오셔서 뭐 이런저런 설명도 하시고 되게 그리고 어떤 그쪽에서 유명하신 약사분도 나오셔서 무슨 약사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퀴어 프라이드 같은 데에서도 막 시위 그쪽에서 막 반대 시위 집회 하면 청소년 관련된 문구가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와 엄마를 이런 거라든지 정상적인 가족을 막 줘야 된다라든지 정상적인 가족 동성애 전염시키지 마라 청소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막 이런 식으로 동성애 전염 야, 동성애가 전염되는 거였군요. 나 처음 알았어. 청소년의 존재 자체가 구구 세력이든 진보 운동이 됐든 되게 둘 쪽 모두에게 청소년은 이용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되게 능동적이지 못한 존재로서 수동적으로서 존재하는 그 어떤 무언가 되게 뭔가 신성시되는 그 무언가 되게 이런 게 되게 문제점인 것 같아요. 되게 우린 순수한 뭐 그런 거로 맞아요. 여겨지는 맞아요. 되게 막 섹스도 못하고 막 우리 아이들을 내걸고 있으면서 정작 그 시자들이 정작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니요 저번에 내려왔었어요. 아 진짜요? 네 어떤 그 피켓을 들게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나왔어요. 저도 봤어요. 되게 네네네네. 그러니까 초등생 그러니까 한 초등생 정도로 보이시는 분들이 와서 피켓을 들고 있더라고. 근데 만약에 저분이 나중에 뭐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을 뭐 것들을 정체화하면 만약에 그러면 그때는 기분이 어떨까? 그러면 나중에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뭔가 너무 슬펐어요. 되게 싶기도 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이용한 거잖아요. 그들은 뭔가 사실 뭐 우리 엄마 아빠가 나왔어요라는 팻말 같은 경우에서도 청소년 본인의 목소리 청소년 및 아동의 본인의 목소리라기보다는 되게 수동적인 존재로서 뭔가 나타낸 나아졌다. 거잖아요. 나아졌다 막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또 그걸 가르치고 그런 거다. 그럴 수밖에 없다. 수동적인 존재로서 만들어버리고 그걸 뭔가 어떤 정치적인 됐든 뭔가 사회적인 맥락에서 됐든 문화적인 맥락에서 됐든 이용하는 사례 중에서 생각해보면 근데 학교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되게 뭔가 교사 개인 혹은 뭐 교육감 개개인이 아니라 그냥 학교라는 시스템 자체가 되게 매우 폭력적인 청소년들을 뭔가 어떠한 로봇의 부속품으로 만들어서 이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되게 복종을 배우게 하는 되게 뭔가 복종을 배우게 해서 나중에 얘를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그런 느낌. 그 옛날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도 학교와 교육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슨 사회화? 사회에 무슨 유능한 인재로 무슨 사회화 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처음에 이해가 안 갔는데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뭐 그런 식으로 다시 답해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우린 그러면 그냥 너희들한테 그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한테 이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받고 있는 것이냐. 되게 저 말에 공감하는 게 저 수능 치기 전에 뭐지 딱 2학기 때 쉬고 싶어서 더 이상 이직을 못하겠다 싶어갖고 1학기 딱 끝나자 담임쌤한테 말했어요. 나는 수시 6개로 다 집어넣을 겁니다. 정시 안 볼 겁니다. 그래서 뭐지 수시 그것도 1차 막 그거 없이 수능 안 보는 걸로 해서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그러니까 막 이제 방과 후 때 뭐지 방학 때 신청했던 방과 후 다 띵까 날려버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쌤들이 물어봐요. 계약하고 나니까 말 봐라 뭐 쌤 말 봐라 너 공부 안 하니 아니 뭐 이렇게 해서 대학 가겠니 하면 좀 말하죠. 저 수시 1차로 6개 다 집어넣었어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아무 말도 없이 쓱 가더라고요. 그냥 이건 단순히 그냥 얘를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 가르치는 교육에 불과한 것인가. 그러면 되게 뭔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학교를 다닐 땐 이용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이용해 먹으려고 준비 단계인 거지. 뭔가 이 사회가 부조리하든지 정당하든지 그건 너에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사회화 해라. 그냥 해라. 아, 그런 말들 있잖아요. 너가 정말 이 세상이 불편하면 너가 직접 성공해서 바꿔라. 아니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성공. 그들이 말하는 성공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업 얻어서 그럼 성소수자는 애초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어. 성공할 수 없어. 성소수자는 애초에 성공할 수 없어. 존재가 지워지고 있는 마당에 무슨 성공을 해. 그러니까 학생회를 투표를 선거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거를 해서 학생회장이 됐든 부회장이 됐든 뽑 선출하는 거잖아요. 네. 보통. 근데 그때마다 뭔가 나중에 너희들이 할 거를 배워 놓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교사들이 있거든. 저는 그랬어요. 되게 나중에 너희들이 선거를 할 때를 대비해서 너희들이 미리 해 놓는 거야 막 이런 식의 느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그냥 뭔가 준비 단계 투표를 배우기 위한 되게 뭔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내가 하는 투표는 뭔가 의견을 반영한다는 느낌보다는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연습하는 중인 거지. 심지어 나중에 저 생활기록부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선거한 것도 생활기록부에 적어주더라고요. 미치. 그 당연한 거를 왜 굳이 한 줄이라도 적어주는 거지?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뭐 한 스펙. 뭔가 생활 기록도 한 줄의 스펙. 근데 그렇다고 그거를 자기 소설이래. 자기 소개서에 쓸 수도 없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투표를 했습니다라고 적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자기 소개서에. 아, 저 화장실에서도 엄청난 많은 폭력을 당했어요. 저 그러니까 폭력이란 게 그 신체적 폭력 말고 제가 갑자기 아, 나 여자 같다. 제가 갑자기 여자라고 정체화를 했을 때 여자 당실을 다녔었거든요. 네네. 물론 애들은 안 따졌어요. 근데 선생들이 따지는 거예요. 애들은 이미 제가 좀 이것도 폭력적이긴 한데 그쪽인 걸 아니까 아무런 참견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여자 당실을 다니니까 선생이 딱 그걸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 화장실 안에서 그 선생님이 양치질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만나서 인사를 한 거예요. 선생님이 저를 빤히 바라보면서 너 왜 여기 있냐고. 그래서 제가 아 저는 지금 뭐뭐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도 계속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시더라고요. 막 심지어 이렇게 너 자지 달고 있잖아. 아 그래서 순간 빡쳐서 진짜 성소수자 진짜 학교라는 공동체는 진짜 소수자들한테는 진짜 개똥인 것 같아. 진짜 장애인 시설도 그렇고 뭔가 그러니까 학교에 장애인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잘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뭐 엘리베이터도 교사 엘리베이터는 있는데 장애인 엘리베이터는 진짜, 없어. 진짜 급식차 옮기는 엘리베이터는 있는데 장애인 엘리베이터는 없고 그 뭐 그리고 또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일반 학생들도 이용할까 봐. 아. 예산 낭비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리고 탈의실 같은 경우에서도 탈의실이 있는 게 다행이지 없으면 그냥 교실에서 그냥 갈아입는 거지. 제 화장실에서 다들 갈아입어요. 학교가 없어져야 된다기보다는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이런 교육 문화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말발은 어때요? 참 답이 없구나. 물론 하긴 하지만 참 답이 없다. 너무 답이 없다. 진짜. 송이 씨는 어떠세요? 그런 용 막 학교 안에서 용기 있는 분, 이런 인권의 감수성이 많으신 분들이 보통 나서서 이렇게 막 따지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학교에서 좀 뒤로 나가주는 것 같지만 그 학생들이 졸업하면 다시 그 원상태로 복귀한대요. 결국은 모르겠어요. 계속 노력해도 깨지지 않는 벽이 있는 건가? 뭔가 우리가 뭘 할 이런 운동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회의감도 가끔 맞아요. 들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네. 아무래도 청소년 운동이 지속성을 갖기가 다른 네, 운동보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기는 청소년이나 아동기는 누구나 겪지만 누구나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법적인 제재 아래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말도 들었었거든요. 청소년 운동은 하나의 발판이다. 더 큰 운동을 위한 때려야 돼. 정말 때려야 돼. 그래도 이런 자리가 많이 마련이 되고 그리고 이런 대화가 팟캐스트가 됐든지 어떤 책이 됐든지 인터뷰집이 됐든지 많이 생겨난다면 그나마 조금이나마 이것을 좋아요를 눌러주는 사람이 있다면 부디 제발. 뭐 마지막으로 할 말 있나요? 결국은 용기 있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말하고 문제 제기하고 그런 분들이 더 많아져야 다른 분들도 용기를 내서 싸우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뭔가 아까 에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성소수자를 위한 어떤 그 교육 정책 같은 게 없는 현실이 많이 떠오르면서 역시나 학교라는 시스템은 절대 다수로 이유를 들면서 소수자를 계속 지원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점을 최대한 고치고 수정해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닐까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한 시간이 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뭔가 물론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청소년 인권팀에서 제작하는 머리에 피도 한 마른 성소수자 팟캐스트고요. 뭐 페이스북에 머리에 피도 한 마른 성소수자를 검색하시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기도 하고 검색창에 행동한 성소수자 인권연대를 들어가시면 참여하는 방법이나 뭐 후원하시는 방법 뭐 기타 등등에 대해서 아실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해보시고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